영어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의 반대말을 써라. 어떤 학생이 이것쯤이야 하고 정답을 써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선생님께 혼쭐이 났습니다. 짜장면 얘기인 줄 알고 정답을 곱빼기라고 썼거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보통의 반대말은 특별이죠. 그래서 특별자가 들어가면 보통 이상으로 진짜 특별합니다. 특별 감사는 보통 감사와는 다르고 특별 사찰도 보통 사찰이 아닙니다. 특별시도 특별해서 특별시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이 사흘에 한 번 꼴로 먼지에 뒤덮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과 환경청의 발표예요. 서울 특별시. 특별히 공기 나쁘고, 특별히 교통 막히고, 특별히 생활비 많이 들고, 특별히 인심 사납고, 특별히 범죄 많고. 아닌 게 아니라 보통의 반대말을 곱빼기라고 쓴 그 학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특별시에 살려면 보통시에 몇 곱빼기에 힘이 드니까요. 가을의 첫머리에 마치 허탈하다는 듯이 아니면 비오는 듯이 흑하는 그런 탄식이 나왔었죠.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When I Go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미니멀 컴팩트의 노래였고요. 서울 도봉구 번이동에서 김은정 씨가 신청해 주셨어요. 자, 오늘 저희 FM 영화 음악에서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하는 날이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과 함께 영화계의 최신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묻고 싶으면요. 저희 주소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로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한 점들을 물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심껏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서울 성동구 광장동의 박은진 학생의 신청곡인데요. 제 초상화도 잘 받아봤습니다. 그림 손수목 괜찮은데요. 뭐. 적과의 동침 중에서 신청해 주셨죠. 줄리아 로버츠와 그 연극과 교수가 분장실 같은 데서 신나게 춤추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그 곡 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벤 모리슨이 부르는 Brown Eyed Girl 띄워드립니다.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Ace of Base, Bon Jovi, Sting,

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想接受的伤痛，爱情到头来还是梦。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 뒷골목 건달의 짧은 삶을 통해 의리, 사랑,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 왕가위 감독의 솜씨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유덕화의 연기, 장만옥의 가슴 뭉클한 내면 연기도 놀라웠고요. 식당에서의 복수 장면, 공중전화 부스에서의 키스 장면, 그리고 경찰서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틀의 박종영 씨 신청해 주셨죠. 열혈 남아 중에서 왕르니 왕르워 너를 잊고 나를 잊고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정성문 씨가 예, 왕르니 왕르워의 그 한자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왕이라고 읽었지만 이게 사실은 망요니 망요아 해가지고요. 잊을망자를 씁니다. 잊을망자에 그 우리가 완료할 때 그 류자 있죠. 류자 그리고 니는 우리는 안 쓰는 한자예요. 우리는 안 쓰고 중국에서만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너를 뜻하는 니입니다. 니. 마찬가지로 잊을망 완료할 때의 류자와 나아자. 그래서 망료니 망료아. 그래서 왕르니 왕러워라고 읽혀집니다. 하이텔로 이동훈 씨, 또 조우선 씨, 곽상만 씨, 서울 성동구 중곡 3동의 남창현 씨,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이현진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 6동에서 김소연 씨가 이런 질문을 해오셨네요. 포레스트 검프에 관해서 먼저 주제가 턴턴턴의 가사 내용을 알고 싶다. 또 여주인공이 누구고 어떤 배우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이 턴턴턴은 그룹 버즈가 부른 1965년도 히트곡이죠. 최근에 이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히트 덕분에 또다시 빌보드 차트에 재등장했습니다. 전체적인 가사 내용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가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하는 대로 자세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의 여주인공은 로빈 라이트라는 여배우인데요. 미국 달라스 출신이고 원래는 모델로 출발했습니다. 영화 데뷔작은 로브 라이너 감독의 프린세스 브라이드예요. 거기서 그 동화 같은 여주인공, 아주 예쁜 공주처럼 나왔죠. 아마 그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눈에 띄게 된 것은 최종 분석을 연출한 필 조아누 감독의 State of Grace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션펜이 주연했던 갱스터 무비인데요. 뭐 연기도 연기였지만 션펜을 만난 것이 바로 행운이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헐리우드에 얼굴을 알리게 됐고 포레스트 검프의 다음 출연작 역시 션펜이 직접 연출하는 The Crossing Guard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파라마운트사가 주최한 포레스트 검프 자축연에도 션펜과 그녀는 바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포레스트 검프의 대히트 덕분에 앞으로는 션펜의 도움 없이도 이 로빈 라이트 스타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턴턴턴 띄워드릴게요. 하이틀의 양유창 씨 듣고 계시죠? 서울 구로동의 고경혜 씨, 그리고 하이텔의 백권기 씨, 김영은 씨도 잘 들으셨죠?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그룹 버즈가 부른 턴 턴 턴 띄워드렸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GIM, GIM이라고 하신 분이 영화 시민 케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네요. 만약 영화를 전공으로 삼아서 대학에 진학하시게 되면 한 학기 동안 교재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영화 시민 케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영화인데요. 1941년도 작품으로 흑백 영화입니다. 오저널스 감독의 데뷔작이자 최고 성공작이기도 하죠. 프랑스 영화평론가 앙드레 바쟁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화 시티즌 케인은 영화 기법을 정리한 사전이다. 이렇답니다. 정말 현재 영화의 기본 테크닉들, 그러니까 디포커스라든지 로우키 라이팅, 익스트림 클로즈업, 크레인샷 등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됐던 영화가 바로 이 시민 케인이에요. 영화의 줄거리는 실제 인물이었던 미국의 신문왕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를 모델로 한 일종의 자서전격의 영화인데요. 허스트가 직접 그 이름으로 이 영화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찰스 포스터 케인이라는 인물을 허스트 대신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신문왕이 되기까지의 성공 과정, 또 불행했던 결혼 생활, 쓸쓸한 최후 등을 그려나가고 있죠. 하지만 뭐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 뭐 기법만 말씀드리고는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중요한 영화니까요.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시중서점에 원서와 번역서로 다 영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원서로는 Understanding Movies 이런 책이, 또 번역서로는 영화의 이해라는 책을 보시면 부록으로 자세한 설명이 아주 쉽게 써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서말스의 시민 키인의 테마 띄워드릴게요. 영화 시민 케인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영화에 대해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헐리우드의 최신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헐리우드에서도 사생활, 배우들의 사생활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제임스 우즈 얘기인데요. 올해 들어서 겟어웨이와 더 스페셜리스트 등에서 아주 개성 있는 조연으로 연기를 펼치고 있죠. 뭐 작년까지만 해도 코끝에 걸린 사나이, 뭐 스트레이트 턱 같은 B급 영화에서 뭐 그래도 주연은 했었는데요. 그가 주연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A급 영화의 조연으로 돌아서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제임스 우즈는 두 편의 영화에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Reservoir Dogs, 저수지의 개들과 올리버 스톤의 JFK였죠. 그런데 Reservoir Dogs의 경우는 그의 매니저가 출연료가 적다고 하면서 거절했고요. JFK는 주연이 아니면 못하겠다라면서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는 여배우 션 용과 스캔들을 일으켜서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엄청난 위자료를 지불하고는 파산해버렸어요. 헐리우드의 A급 감독들로부터는 건방진 배우라는 낙인이 찍혔고요. 제임스 우즈는 그때부터 2년 동안 고통스런 자숙 기간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자숙 기간이 끝나자 제일 먼저 올리버 스톤 감독을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또 펄픽션 시사회에서 퀸틴 타란티노 감독을 만나서는 다음 작품에는 출연료 없이 조연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올리버 스톤과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는 물론이고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신작인 카지노에도 단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제임스 우즈가 겸손한 자세로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은 좋은데 좀 너무 안됐다라는 감이 드네요. 자, 제임스 우즈가 아주 개성 있는 연기를 펼쳤던 영화 있죠?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Cock Eye Song 띄워드립니다. 강원도 동해 평릉동의 김양희 양, 그리고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임정은 양께 띄워드렸습니다. 친구들 수영이, 경미, 영미, 혜미, 경선이, 지영이, 그리고 정수진 선생님과 함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카가이송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리스천 슬레이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근에 미국에서 개봉된 인터뷰 with the Vampire에 기자로 출연했죠. 원래 이 역 리버 피닉스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리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크리스천 슬레이터가 대타로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연료 전액을 리버 피닉스를 위한 추모기금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앞으로는 더 이상 청소년풍의 코미디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데요. 올해로 25살이 된 크리스천 슬레이터가 이제부터는 성인 연기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언하게 된 배경에는 선배의 조언, 그리고 여자친구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란 다름 아닌 톰 크루즈입니다. 인터뷰 with the Vampire를 촬영하면서 크리스천 슬레이터와 톰 크루즈는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톰 크루즈와 니콜 킷만 부부의 성실한 태도가 그를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슬레이터는 톰 크루즈로부터 연예인으로서의 몸가짐, 저축 및 투자하는 방법, 영화를 선택하는 방법, 특히 대스타가 되려면 피해야 될 점들,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밤을 세워가면서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야, 사부가 따로 없네요. 그렇죠? 톰 크루즈의 친형 같은 조언 덕분에 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스스로도 인생을 새로 살게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조언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니나 황이라는 아가씨인데요. 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사실 지난 몇 년간 여배우 여러 명과 연문을 뿌려왔습니다. 킴 워커, 위노나 라이더, 사만다 마티스, 패트리샤 아케트, 그리고 슈퍼모델인 크리스티 털링턴과도 뒷얘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 니나는 그를 용서하고 감싸졌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그가 마음을 잡고 성인 연기자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렇게 선언한 데는 그녀의 기술적인 조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잭 니콜슨을 자신의 연기 모델로 삼아왔다고 하네요. 어쩐지 좀 비슷한 면이 많았죠. 그런데 니나의 조언대로 앞으로는 자신의 연기 모델을 해리슨 포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언이 올바른 조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그가 진지한 연기자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은 뭐 좋은 소식이겠죠. 크리스천 슬레이터가 요즘에 그의 심정에서는 청소년풍에 별로 좋지 않은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Pump up the volume, 볼륨을 높여라 중에서 레너드 코헨의 음성으로 한 곡 띄워드릴게요.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 the dice are loaded. Everybody rolls with their fingers crossed. Everybody knows the war is over. Everybody knows the good guy's lost. Everybody knows the fight was fixed. The poor stay poor, the rich get rich. That's how it goe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 the boat is leaking. Everybody knows the captain lied. Everybody got this broken feeling, like their father or their dog just died. Everybody talking to their pockets. Everybody wants a box of chocolates and a long stem rose.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 you love.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아주 경쾌한 댄스적인 리듬으로 또 팝적인 감각으로 또 리듬의 블루스까지 섞어가지고 독특하게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미상에서 최우수 연주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원래는 9분이 넘는 거의 10분 가까이 되는 곡인데 오늘은 5분짜리로 편곡한 곡 한번 들어보시죠. 충북 옥천군의 김은영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중에서 야 굉장히 독특한 편곡을 했죠. 네오다토가 연주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만 했다 띄워드렸습니다. 자, 대전 유성구 보경동의 박희열 씨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미장센이라는 용어의 뜻이 궁금하다고 하셨죠. 흔히들 미장센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사실 영화뿐만이 아니라 연극의 전문 용어이기도 합니다. 미장센, 이렇게 불어라서 연음이 돼서 미장센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원래는 연극 용어예요. 말 그대로만 풀이하자면 장면에 배치하기, 그러니까 그림이나 장면 속에 무언가를 놓기, 배치하기 이런 뜻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 그럼 무대를 꾸며야겠죠. 그리고 그 무대 위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소품이 등장할 텐데요. 이런 무대 배치는 전적으로 연출자의 의도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대 배치만 보더라도 연출자의 스타일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완성된 무대 위에 연기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연기자 역시 감독의 일정한 지시에 따라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영화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연극 무대 전체가 한 시퀀스가 되겠죠. 결국 한 시퀀스마다 배경과 연기가 달라지는데요. 우디 앨런의 영화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아무거나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그 우디 앨런이 생활하는 공간을 보면 우디 앨런은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유난히 책이 많다든가 회색 천장을 좋아한다든가 또 재즈가 흐르고 있다거나 또는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는 장면이라면 한쪽에만 긴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조명수법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미장센, 우디 앨런식 미장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미장센이 아주 뛰어난 감독들을 보면은 대개 롱테이크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루키노 비스콘티,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이 미장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임권택 감독이 특히 미장센을 중요시하는 감독인데요. 아무래도 성격이 꼼꼼한 감독들이 미장센을 특별히 신경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화를 보면 타이틀이 흐를 때 미장센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오는데 이때 미장센은 바로 감독을 말하는 거죠. 자,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박희열 씨? 이제 미장센을 공부할 때 교과서처럼 쓰이는 영화 풀 메탈 자켓의 음악 띄워드릴게요. 딕시 컵스가 부릅니다. 삽입곡 Chapel of Lov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할리우드 영화 음악 CD는 전북 1위 모현동의 최근화 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편한 밤 되세요.